이왈종 씨. 이름이 특이한 화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가이자 대학 교수였죠. 이 대학 교수라는 직업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존중받는 아주 안정된 직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 그분은 그 직업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생활도 정리해서 혼자 제주도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런데 그분 이왈종 씨가 제주도 생활에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남비를 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나다가 넋도 놓은 채 그만 불에 올려놓은 남비며 주전자 걸핏하면 태운 것이죠. 그런데 남비쯤 태워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 그것도 가난 쪽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죠. Wise men sing, only fools rush in. And I hang here, falling in love with you. 오늘 첫 곡 영화 슬리버 중에서 Can't Help Falling in Love, UB40의 노래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구로동에서 강병용 학생이 이곡 신청해 주셨죠. 하이틀 덕분에 엽서와 편지가 잘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슬프다고요. 그런데 엽서 편지 그동안 안 보내주셨잖아요. 자, 엽서나 편지 보내주실 분 위해서 제가 주소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입니다. 자, 보니까 이 슬리버를 또 신청해주신 분이 계세요.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 민기에게 힘내라고 유진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민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고3이 슬리버를 봤죠? 관람 불가잖아요. 여하튼 홍태철 씨께도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서 정연경 학생, 친구 지연 씨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경북. 멀리서 경북 상주에서 황정혜 씨가 생일 맞아서 자축이 없어 보내주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은요, 가을을 타는 임강빈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 Unchained Melody 띄워드릴게요. 영화 Ghost, 사람과 영혼 중에서 나온 이 곡을 오늘은 게르그 장피엘의 팬플루스로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고스트 중에서 Unchained Melody,

be sowing the green leaves of summer are calling me home. 'Twas so good to be young then in the season of plenty when the catfish were jumping as high as the sky. A time just for planting, a time just for plowing, a time to be courting a girl of your own. 'Twas so good to be young then, to be close to the earth, and to stand by your wife at the moment. Time to be sowing, a time just for living, a place for to die. 'Twas so good to be young then, to be close to the earth. Now the green leaves of summer are calling me home. 'Twas so good to be young then, to be close to the earth. Now the green leaves of summer are calling. 1960년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마지막 화제작, 서부극 스타 존 웨인이 직접 제작하고 감독까지 한 영화 알라모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알라모의 주제가 Green Leaves of Summer, Brothers 4의 노래였고요. 이 영화를 보면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미국 땅으로 귀속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알라모 요새의 전쟁이 영화의 기둥줄거리죠. 디미트리 트욤킨의 대표작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제가는 조금 전에 들으신 Green Leaves of Summer지만 트욤킨은 여기에 멕시코 마리아체의 음악인 트럼펫 연주곡 데겔라를 아주 적절하게 삽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대결투가 있기 전날 밤에 이 곡을 사용해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거두는데요. 원래 이 데겔라는 리오 브라보 이 영화에서 결투가 있기 전날 밤 공포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던 곡이죠. 자, 이 영화에는 마티 로빈스가 부른 Ballad of the Alamo가 삽입되기도 했는데요. 이 곡은 그의 싱글 34위에 올랐었죠. 또 이 앨범, 이 알라모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 그의 앨범 차트 7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티옴킨이 리오 브라보에도 삽입하고 이 영화에도 아주 적절히 사용했던 데겔라 한번 들어보죠. 데겔라가 전반부에 흐르고요. 후반부에는 Green Leaves of Summer가 연주로 흐르는 메인 타이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알라모 중에서 데겔라였습니다. 자, 이제 61년으로 넘어갑니다. 61년에는요, 엑소더스, 네버 온 선데이, 블루 하와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티파니의 사침을 왕중왕, 이렇게 6편이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권 안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엑소더스는 이스라엘이 신생국가로 다시 조국의 땅을 찾기까지의 투쟁 이야기를 그린 거죠. 원래는 레온 유리스가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오토 플레밍거가 연출하고 폴 뉴만, 살 미네오, 에바 마리 세인트가 출연했습니다. 음악은 어네스트 울드가 맡았는데요. 그의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했죠. 페푼, 유명한 가수 페푼 아시죠? 페푼이 영화를 보고서는 아주 감명을 받아서 원래는 연주곡인 주제곡에다가 자신이 스스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보다 이 페푼의 노래가 훨씬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61년 14주 동안이나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영화 엑소더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중에서 듣습니다. 엑소더스의 테마입니다. and mine could all come true. This magic night of nights with you. Come with me while the moon is on the sea. So are we, so are we. Dreams come true in blue Hawaii, and mine could all come true this magic night of nights with you. Elvis Presley가 주연한 영화 Blue Hawaii 중에서 Blue Hawaii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하와이안 웨딩송도 들어있고요. 또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Can't Help Falling in Love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 61년 20주 동안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은 나왔다 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데요. 얼마나 미국인들이 그를 사랑하는지 또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1년에는 사극 왕중왕이 10위까지 오른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뤘는데요. 배우 제프리 헌터가 예수 그리스도 역을 맡았고요. 미크로스 루자가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왕중왕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자켓 안에는요. 요즘처럼 그 영화에 관한 칼라 사진집까지 부록으로 끼워져 있어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화제가 되고 또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61년에 화제가 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중에는 그리스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가 있는데요. 앨범 차트로 2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메르나 마르꿀레가 주연을 하고요. 그의 남편 줄스 다신이 감독했는데요. 영화가 히트를 하자 뒤늦게 1968년 그때 브로드웨이에서 무대에도 세워졌죠. 음악은 마노스 하지다키스가 맡았고요. 메르나 마르꿀레가 직접 노래한 주제가 Never on Sunday가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타는 2변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밤거리의 여인을 묘사했고 또 미국을 조롱했다고 해서 유감스럽게도 국내에는 아직껏 소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제가도 86년까지는 금지곡이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감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의 민속악기 부즈키의 소리로 시작되는 메리나 메르꾸리의 노래 Never on Sunday. και τέσσερα φίλια. Που φτάνουν στο λιμάνι ένα και δύο και τρία και τέσσερα πουλιά. Όσοι ήθελα να έχω ένα και δύο και τρία και τέσσερα παιδιά. Πόσα θα μεγαλώσουν όλα να γίνουν λεβέντες για χάρη του Πύρια. Όσο κι αν ψάξω δεν βρίσκω άλλο λιμάνι, τρελή να με έχει κάνει όσο το Πειραιά. Όταν βραδιάζει τραγούδια μαραδιάζει και τις παινιές του αλλάζει για πω παιδιά. Μουσική. cosa mo sa voce ni pace canis una mi dona da po che san dovrà di chi mi so xero pos xero posta de venir efto petra di avaso sto lerno che mia ha che mia handra filachto e ti ta fradia cartero sto limani savo κάποιον άγνωστο να βρω. Όσο για να ψάξω δεν βρίσκω άλλο λιμάνι, τρέλει να με έχει κάνει όσο το Πειραιά. Που όταν βραδιάζει τραγούδια μαραδιάζει και τις παινιές του αλλάζει, γέμιζε από παιδιά. Never on Sunday, 메리나 메르클리의 노래였습니다. 61년에는 이 밖에도 헨리 맨슨이가 음악을 맡아서 12주 동안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티파니아에서 아침을,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있어요. 헨리 맨슨이, 그는 1924년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영화 음악도 작곡하고 TV 영화 음악도 작곡하고 편곡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수석 작곡가로 활약했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1961년 10월에 차트에 등장한 뒤에 무려 54주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 넘게 정상을 차지했죠. 앨범 차트 정상을 1년 넘게 차지한 아주 명 앨범입니다. 줄거리야 뭐 두 편 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음악 두 곡이 한나라 들려드리겠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일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는 문 리버, 그리고 토니아 마리아가 함께 부르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투나잇입니다. there's nothing for me but Maria. Every sight that I see is Maria. Tony, Tony. Oh, with you, every thought I'll ever know. Everywhere I go, you'll be. All the world is on you and me. It all began tonight. I saw you and the world went away. Tonight, tonight, there's only you tonight. What you are, what you do, what you say. Today, all day, I had the feeling a miracle would happen. I know now I was right. For here you are, and what was just a word is a star. 61년 빌보드 앨범 차트에 12주 동안 1위를 한 티파니에서 아침을 중에서 문 리버, 그리고 54주 동안 1위를 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투나잇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2년으로 넘어갑니다. 이해에는 연애센터, 하타리, 뮤직맨, 엘비스 플레슬리의 Girls, Girls, Girls, 그리고 딥시가 이 10위 안에 들었어요. 로버트 프레스톤과 셜리 존스가 주연한 뮤직맨, 영화는 앨범 차트 2위에 올랐고요. 로잘리니 러셀, 나탈리 우드, 칼 말덴이 주연한 집시, 영화는 10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두 편 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 국내에는 둘 다 소개되지 않았죠. 하워드 혹스가 감독한 하타리, 이 영화는 그해 앨범 차트 4위까지 올랐는데요. 이 하타리라는 말은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위험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사파리하는 사나이의 모험, 사랑을 그리고 있었는데 존 웨인, 엘자 마르티넬리가 출연하고 있죠. 음악은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리고 술과 장미의 나날로 아카데미에서 2연패를 한 당시 인기 절정의 음악가죠. 헨리 맨슨이가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가 참 잘 아는 그 음악이 있어요.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Baby Elephant Walk인데요. 하지만 테마 뮤직인 Theme from Hattari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토속적인 아프리카의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자, 그 곡 들어보시죠. 하타리의 테마입니다. 영화 하타리 중에서 하타리의 테마였습니다. 그해 62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원한 Girls, Girls, Girls도 앨범 차트 3위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삽입된 Return to Sender는 싱글로 2위까지 올랐죠. 자, 이제 영화 연애 센터 얘기하죠. 원제는 Rome Adventure고요. 국내 개봉은 연애 센터. TV에서는 알디라로 제목이 붙여졌죠. 62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상큼하고 낭만적인 영화입니다. 멜로물의 거장인 셀마 데이비스가 감독을 했는데요. 이태리의 관광차 들른 미국의 직장 여성, 그리고 이태리에서 유학 중이던 대학생의 러브 스토리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당장이라도 이태리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곳곳에 관광 명소가 아주 골고루 소개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맡은 맥스 스타이너는 61년 산레모 가요제의 우승곡을 주제가로 사용했는데요. 아시죠? 알디라. 이 노래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히트를 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에밀리오 페리쿨리가 부르는데요. 이 알디라는 싱글 차트로 6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재즈 트럼펫 주자인 알 허트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주연에는 60년대 청춘물의 대표적 스타 트로이 돈하유와 스잔 플라세트가 공연했는데요. 이들은 이 영화에서 사랑이 싹 터서 실제로 결혼을 했죠. 비록 몇 달 후에 헤어졌지만요. 자, 62년 앨범 차트 5위에 오른 영화 Rome Adventure 중에서 듣습니다. 알디라. Credevo possibile si potessero dire queste parole al di là del bene più prezioso ci sei tu Al di là del sogno più ambizioso ci sei tu Al di là delle cose più belle al di là delle stelle ci sei tu Al di là ci sei tu per me Soltanto per me Al di là del mare più profondo Ci sei tu Al di là dei limiti del mondo Ci sei tu Al di là della vita ci sei tu al di là ci sei tu per me 만나면 귀 속에서 종이 울린다고요. 영화 속에서 스잔 플라세트가 트로이 돈하이와 만나자마자 귀 속에서 정신없이 종이 울리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종이 땡종이었나 봐요. 둘이 이혼을 한 걸 보면요. 자, 로움 어드벤처 중에서 알디라였습니다. 인천 남구 구안 주안호동에서 김보은 양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Chances Are 중에서 After All, 쉐어와 피터 세트랍니다. 영화 Chances Are 중에서 쉐어와 피터 세트라가 부른 After All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한수 씨의 소개로 저희 하이텔로 FM 영화음악으로 들어오신 부산의 롱다리 임수진 씨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신 분이세요. 서종영 씨께 띄워드립니다. 케빈 클라인의 최신작이죠. 영화 데이브의 메인 타이틀 들으시면서요. 저와 프로듀서 홍동식 PD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